거울에 비친 너는 상처뿐인 scarface 눈물을 훔친 너의 작은 손에 suitcase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나를 믿어 신비함 가득한 넌 누가 봐도 예뻐 신미한 간직한 네 눈은 정말 깊어 Never let you cry, never let you cry 고개를 들으러 Never let you cry, never let you cry Scarface 장미의 가시 까만 eyelashes 내게 빠져들어 까마치 뭔가에 어울린 듯이 Don't be my automobile 나와 함께 나가 자유의 the prison 네 상처와 비밀 자유롭게 release 새로운 너의 힘을 느껴봐 세상을 나와 함께 미쳐봐 더욱더 강해져 Like Nikita 가슴이 터지게 Like dynamite Let's get it up, let's get it up and stand up. Let's get it up, let's get it up and stand up. 널 위해 부르는 단 하나뿐인 anthem. 넌 몰래 만드는 둘만을 위한 tandem. Gonna make you smile, gonna make you smile. 마음을 열어. Gonna make you smile, gonna make you smile. Come on, come on, let me see that beauty in your smile. Come on, come on, 내게 고개를 좀 들어봐 right now. Step it up, gotta turn it up 숨겨왔던 너의 스타일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새로운 너의 힘을 느껴봐 세상을 나와 함께 미쳐봐 더욱더 강해져 Like Nikita 가슴이 터지게 Like dynamite She's amazing, like all the laser light 밤을 밝게 비춰 like baby's night 울림에 따라 오른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져 Let's rock tonight 막막한 세상이 벗어나 우리 둘만 있다 치고 크러져 너와 함께 맞서 맨 invincible Just you and me, we are game show 숨이 차올라 할 수 없다고 고개 숙여 울지 말기 너의 뒤에서 지켜가겠어 사랑하는 나를 봐줘 미쳐봐 더욱더 강해져 Like Nikita 가슴이 터지게 Like dynamite Let's get it up and stand up.